님은 홀로인가? 물어나 보세. 어디에 계신가? 알아나 보세. 나무 뒤에 숨었는가? 구름 속에 담겼는가? 불러보세. 숨겨도 머리카락 보인다. 술래 술래 술래 술래 숨었는가? 구름 속에 담겼는가? 불러보세. 숨겨도 머리카락 보인다. 술래 술래 술래 술래